4. 사랑 이상은 가정 중심으로 완성된다. 1.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사위 기대 완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그냥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늙어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서로 이성에 대한 상대적인 심정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성인 아담은 하늘을 대표하고 여성인 해와는 땅을 대표합니다. 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 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두 사람이 통일하고 나면 천주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당시보다도 그를 통해 펼쳐질 미래에 더 큰 뜻을 두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체의 품성을 중심삼고 플러스적 성품의 대표로 아들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여성적인 사랑을 합해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딸인 해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적인 사랑을 합해가지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립된 둘이 하나됨으로써 제3의 출발의 기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보다 새로운 희망을 촉발시켜주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대신한 실체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 딸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아담도 좋아하고 해와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대상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대상 목적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 실현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아들, 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지 이치는 상하 전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끼리만 가지고는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위라면 아래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이치는 상하가 겸해야 좌우가 됩니다. 부모들은 그 아들, 딸들을 결혼시켜 놓고야 내 책임 다 했다고 합니다. 부부된 부모와 그리고 아들, 딸이 결혼해야 상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좌우로서 남편과 아내가 합했지만 상하 관계에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종횡이 연결돼 가지고 이 우주의 이상적 구형 세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형제 자매가 겸해야 드디어 구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상 실현을 완성하게 되면 횡적으로 종적으로 연결되는 십자적 원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 두 이상 실현권을 남자와 여자가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스스로 이상적인 자리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사위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상 완성은 사위 기대 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3단계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상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나와 상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사위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위 기대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사위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의 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심정을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